속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조금 위태롭게 흔들리며 서 있어. 너는 연기로 마치 애선을 꺾으려 하지. 두 눈을 크게 뜨고 많이 날 바라보면서 갖고 싶겠지만 갖고 싶겠지만 질리지 않게 질리지 않게 조심스레 baby 조심스레 baby 조금만 할걸. I'm just getting started. 잠깐 아찔하게 말하게 이 밤에 그대 우린 피어나 더 나른해진